뉴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솔루션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참가 가능 대상은 한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선 3월 13일 월요일 국제관 313호로 오후 6시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행복드림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2023년도 제11회 리콴유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입니다. 모집 대상은 한양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창업기업이며 팀원수는 제한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 기업가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G 새마을금고 대학생 기자단 MG 영크리에이터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19일 일요일까지이고 활동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입니다. 모집 부분은 에디팅 분야와 영상 부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MG 새마을금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9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 배임액은 200억 원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회장은 2020년에서 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업체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 타이어 계열사 한국 프리시즌웍스의 자금 130억 원가량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회사 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자신의 집 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쓴 혐의도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 정보당국이 자신의 통치를 궁극적으로 보증하는 것이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DNI가 발행하는 2023년 연례위협평가보고서는 이같이 북한의 상황과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이미 밝힌 군사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마도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독재 통치의 궁극적인 보증인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작성됐습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던 화천 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농지 취득 자격증명 허위 기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또 검찰이 애초 파악한 김 씨의 은닉 자금은 340억 원이었으나 구속 후 추가 수사를 통해 50억 원을 더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 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와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거나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 집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동창인 박모 씨에게 142억 원가량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3월 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윤리경,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